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. 바다 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그 거리로 띠띠 띠띠 띠띠 빵빵 띠띠 띠띠 띠띠 빵빵. 가슴 쓰리던 어제 일들을 깨끗하게 잊어야지. 찌푸린 얼굴